비가 내려오는 님 떠난 구름산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리움 슬프구나. 눈물 어린 고개 후에 애련한 이별 가는 아지랑이 아름아름 두 견새 우는 소리. 긴 시간을 접어두고 떠나간 그대이기에 야속한 세월 속에 후회만 남기었네. 다시 한번 그대 소원을 잡아볼 수 있다면 쓰라려진 내 가슴에 애기롱 피어나리. 고개 후에 눈물에 이별 가는 반딧불이 아롱아롱 부엉새 우는 소리. 긴 시간을 접어두고 떠나간 그대이기에 무심한 세월 속에 소원을 잡아볼 수 있다면 쓰라려진 내 가슴에 애기롱 피어나리. 다시 한번 그대 이름을 불러볼 수 있다면 헤헤퍼진 내 가슴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리움 슬프구나. 눈물 어린 고개 후에 애련한 이별 가는 아지랑이 아름아름 두 견새 우는 소리. 긴 시간을 접어두고 떠나간 그대이기에 야속한 세월 속에 후회만 남기었네. 다시 한번 그대 소원을 잡아볼 수 있다면 쓰라려진 내 가슴에 피어나리. 달빛 어린 고개 후에 눈물에 이별 가는 반딧불이 아롱아롱 부엉새 우는 소리 긴 시간을 접어두고 떠나간 그대이기에 무심한 세월 속에 후회만 남기었네 다시 한번 그대 손을 잡아볼 수 있다면 쓰라려진 내 가슴에 애기롱 피어나리 다시 한번 그대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리움 슬프구나 눈물 어린 고개 후에 애련한 이별 가는 아지랑이 아름아름 두 견새 우는 소리 긴 시간을 접어두고 떠나간 그대이기에 야속한 세월 속에 후회만 남기었네 다시 한번 그대 손을 잡아볼 수 있다면 쓰라려진 내 가슴에 고개 후에 눈물에 이별 가는 반딧불이 아롱아롱 부엉새 우는 소리 긴 시간을 접어두고 떠나간 그대이기에 무심한 세월 속에 손을 잡아볼 수 있다면 쓰라려진 내 가슴에 애기롱 피어나리 다시 한번 그대 이름을 불러볼 수 있다면 내뱉어진 내 가슴에

반딧불이 아롱아롱 부엉새 우는 소리 긴 시간을 접어두고 떠나간 그대이기에 무심한 세월 속에 흉패만 남기었네 다시 한번 그대 손을 잡아볼 수 있다면 쓰다여진 내 가슴에 애기롱 피어나리 다시 한번 그대 내려오는 님 떠난 구름 산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리움 슬프구나 눈물 어린 고개 후에 애련한 이별 가는 아지랑이 아름아름 우견새 우는 소리 긴 시간을 접어두고 떠나간 그대이기에 야속한 세월 속에 후회만 남기었네 다시 한번 그대 손을 잡아볼 수 있다면 가슴에 애기롱 피어나리 달빛 어린 고개 후에 눈물에 이별 가는 반딧불이 아롱아롱 부엉새 우는 소리 긴 시간을 접어두고 떠나간 그대이기에 무심한 세월 속에 내 손을 잡아볼 수 있다면 쓰다여진 내 가슴에 애기롱 피어나리 다시 한번 그대 이름을 불러볼 수 있다면 내뱉어진 내 가슴에

휘도린 고개 후에 눈물의 이별 가는 반딧불이 아롱아롱 부엉새 우는 소리 긴 시간을 접어두고 떠나간 그대 이기에 무심한 세월 속에 후회만 남기었네 다시 한번 그대 손을 잡아볼 수 있다면 쓰라여진 내 가슴에 애기롱 피어나리 다시 한번 그대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리움 슬프구나 눈물 어린 고개 후에 애련한 이별 가는 아지랑이 아름아름 두 견새 우는 소리 시간을 접어두고 떠나간 그대이기에 야속한 세월 속에 후회만 남기었네 다시 한번 그대 손을 잡아볼 수 있다면 가슴에 애기롱 피어나리 달빛 어린 고개 후에 눈물의 이별 가는 반딧불이 아롱아롱 부엉새 우는 소리 긴 시간을 접어두고 떠나간 그대이기에 무심한 세월 속에 손을 잡아볼 수 있다면 쓰라여진 내 가슴에 애기롱 피어나리 다시 한번 그대 이름을 불러볼 수 있다면 내뱉어진 내 가슴에